Whenever you come, 할 수 없는 일이야. 아주 잠시 두 눈을 깜빡이면 Never felt like this. 또 어느새 난 너의 발자국 따라 걸어가고 있어. 잊었던 계절의 모퉁이에서 혹시 우리는 마주했었을까. 잠시 또 머리를 털어내봐도 웃음이 새어나오네. 고장난 걸까. You're the light to my darkness. I just realized it. 여름 밤 축제 불꽃들처럼 쏟아져 내려. When you tell me your dreams, I don't need a reason. 어느새 너를 바라보는 나의 그림자. I'm staying. Don't know why 이런 나의 마음이 튀어나오려해 너를 볼 때. Are you the same? 너의 하루가 엄청 궁금해. 나는 이렇게 매일 이유 없이 어깨를 부딪혀와도 웃음이 새어나오네. 고장난 걸까. You're the light to my darkness. I just realized it. 어두운 밤에 불꽃들처럼 쏟아져 내려. When you tell me your dreams, I don't need a reason.